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고모님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대독자시고 또 대종손 집안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할머니를 영접시키시고 이제는 기력이 많이 쇠해지신 고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고모가, 고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 그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알지 못하는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또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기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오늘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봅니다. 그 눈물병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고 눈물을 쏟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친지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추석 명절 금요일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승환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 은혜 나눌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런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승환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벌써 이제 가족을 만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뒤늦게 친정이나 아니면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만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명절 전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노라 다짐했지만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천국, 사랑하는 내 주님이 있는 저곳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또 가족들, 친구들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널리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 아래 두 번째 시간이죠.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는 그분에게 복음의 편지를 한번 적어서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신청 찬양도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주여 이 죄인이까지 함께 하시지요.

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래 베이비 엑스포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치동 학예원료가 세택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된 미래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세상은 달라졌어. 뱅킹 거래 상품 가입 자산 관리 I want bank로 전부 다 해. Let's go. I want Iron Bank. I want a one bank. I want Iron Bank. I want. Yeah. IBK 인터넷 금융 생활의 시작. I want ban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고맙습니다. 피자헛 프리미엄 피자 1호판 판매 돌파 기념 조건 없는 감사 세일. 모든 프리미엄 피자를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더 맛있어진 프리미엄 피자를 부담없이 즐기세요. 9월까지 한 달 더. 1588-5588 피자헛. 사랑하는 사람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힘 있는 피부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올 추석에는 슈퍼바이탈을 선물해 보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휴게소에서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기도의 감격에 전율하라.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미스바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뵈면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들이 풍성한데요.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성도님들은 미리 오셔서 기도카드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적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그 종이 쪽지를 건네며 미소를 짓네요. 기도카드는 갖고 계시다 안수기도 때 기도받으시면 되는데요 라는 말에 잘 봐 라는 답을 하십니다. 종이를 보니 미스바 기도회로 삼행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 모임을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해서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면 평소보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게 됩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이 순수한 기도회에 오셔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20일에 진행되는 미스바 기도회는 상계감리교회 서기런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320-0555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기도회라고 신청해 주시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도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행복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아, 여보 어떡해. 이번 명절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나 혼자 음식해야 되잖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어떡하지? 쿨한 척하자. 아, 그냥 대충해. 매년 다가오는 명절인데 그 음식이지. 뭐라고?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아니, 이건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여보, 이번에 장모님 댁에 먼저 가는 거 어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아, 이것도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힘들까 봐 그렇지. 좋아, 이번 명절은 지켜보겠어. 또 어머님 무릎 위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을 거야. 그래,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쓰자. 여보, 그럼 내가 장보러 갈 때 짐도 들어주고 설거지는 내가 할게. 정말? 이야, 그럼 우리 남편만 믿어요. 오예, 작전 성공. 여보,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땅의 아버지 신구진 장로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16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추석 특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만나고 있는데요.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어떤 시간들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면서 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낼 때는 잘 몰랐는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각오를 또 다지게 됐습니다. 친구를 만나고도 헤어졌지만 문자라도 저는 보내보려고요. 예, 그렇게라도 복음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복음 편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이 또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나누도록 할게요. 박연희님, 저는 하숙자님을 놓고 기도 중이에요. 아들 둘은 교회를 나가는데 엄마가 안 나가고 계시네요.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하숙자님이 누구실까요? 친척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친구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하숙자님을 전도하기 위한 박연희님의 그 노력, 또 기도 용기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6044님은 저희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김동래 채평란님이신데요. 두 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아프신데 꼭꼭 예수님을 아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꼭 좀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6044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니까 또 가족을 위한 이런 은혜의 사회들 많이 있어요. 저는요, 언니 이숙자, 막내 동생 이상국 믿음이 회복되길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주님을 또 알고 계시다가 지금 잠시 떠나셨나 보지요. 주님께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강윤정님도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대요. 강희민, 이복자, 강양교, 전권형, 전한나, 강기범, 김미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치요?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동방현주의 음성을 함께 할 거고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김옥순 어머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7828님도 남겨주셨네요. 두 곡의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또 복음의 편지들도 계속 기다릴게요. 나를 쉬만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 편지 내용들 나누고 있습니다. 1833 성도님 사연이에요. 저는 믿지 않는 제 남편한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선아 아빠, 저희 가족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항상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또 반드시 싸매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주실 걸 믿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선아와 현창이와 현승이 그리고 저 꼭 믿음의 명문 가정 잃어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신청하신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었는데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꼭 이루어지실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시면 좋겠고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이사 성도님 넷째 다섯째 오라버님께 그동안 평안하셨죠?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아온 지가 몇 년인지 시골에서 개척교회 건축하느라 밤에 돌 깨고 벽돌 짓고 농사절의 그 바쁜 틈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밤을 낮삼아 일하며 주일학교 교회 살림 다 끌어나가시며 헌신하시던 그 열정, 그 믿음 다시 빨리 회복하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여동생의 부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 큰 일꾼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지금은 주님을 조금 멀리 하실까요? 넷째, 다섯째 오라버니 분명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 오빠들의 마음에도 분명 주님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여동생님이 그 사랑을 많이 좀 일깨우시면 좋겠고 더 많이 섬겨주세요. 주님께 다시 돌아올 일 예,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믿지 않는 친구가 가정의 경제, 남편과의 불화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 황혜경,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게 참 부럽네요. 예, 이 황혜경님, 친구 손 꼭 잡고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삶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어서 돌아오 신영옥의 음성으로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민옥희 목사님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까지 전해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 목회 사역을 위한 교회 성장 세미나.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목회 사역을 위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오는 9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극동방송 극동 아트홀에서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개척 10년 만에 2명에서 1,300명으로 600배 부흥시킨 삼척금빛교회 김성태 목사님을 강사로 목회 현장을 소개하고 목회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이 힘드십니까? 즐거운 신앙생활이 안 되십니까? 불신자들도 찾아오는 교회 김성태 목사입니다. 이번 22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기회, 은혜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 힘들고 부흥하기 힘든 이때 교회 부흥을 꿈꾸시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소그룹 인도자, 전도대원 등이 참석할 수 있으며 교회 부흥과 영혼 전도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모십니다. 참가 방법은 선착순 접수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와 접수 신청은 서울전화 02-320-0114, 320-0114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교회, 교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마련되는 목회사역을 위한 교회성장 세미나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인터넷 사연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는 분이 인터넷 사연에 남겨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제는 쉬셔도 되는데 자식들이 드리는 용돈 받으며 삶을 뒤돌아보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면 좋으련만.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데 올 여름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경비라는 게 무척 힘이 들잖아요. 여러모로 신경도 써야 하고 더운데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며 순찰도 해야 하고 아파트 주민들 택배도 챙기고 사소한 요구사항마저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줘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노후 자금이 필요하신 것도 있고 또 더 좀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뭐 하나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고시 한다고 7년이란 세월을 노량진에서 보냈고 아버지와 형 누나들한테 매달 150만원씩 받았었습니다. 아버지가 10만원, 형 30만원, 큰 누나 50만원, 둘째 누나 10만원, 셋째, 넷째 누나도 제게 돈을 보태줬고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 기대에 크게 부응을 못했고 지금은 용접사로 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동안 제 자신이 너무 편하게 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름에 용접을 하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자꾸 구토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해 공장장님으로부터 자네는 용접일이 맞지 않아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절망스러웠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꿋꿋하게 버티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게 저한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한 가족들한테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분들이 잘 사시는 모습,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잘 살고 행복해지는 날이 꼭 오겠지요. 때가 되면 성경에 다 이루어진다고 써 있으니까 그리 큰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척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며 예배 참석하려 노력 중이시래요. 너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가족들이 더 많이 웃을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많이 행복해할 것 같고요. 너근심 걱정 말아라. 지명현 소리엘의 찬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남은 연휴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상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